한국에서 어디에 가봤어요? 1번 영화관에서 봤어요. 2번 남편하고 같이 갈 거예요. 3번 서울하고 부산에 가봤어요. 4번 한국말을 배운 적이 있어요.